싶어 너를 만나게 되면 나를 떠난 후 정말 괜찮은지 또 다른 누굴 만나 날 잊고 사는지 혹시 나와 같은지 그 누군가가 너를 물을 때마다 이제 날 떠나 행복할 거라 해 나 또한 알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해 이제 단 하나는